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에서 제47기 WFK 청년봉사단을 모집합니다. 선발 인원은 3명이며 휴학생과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하고 모집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. 파견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며 방학 기간 중 2, 3주 동안 파견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사회혁신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STX 장학재단에서 2025년도 신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. 접수 기간은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며 선발 인원은 총 20명 이내입니다. 선발 대상은 국내 국공립 사립 종합 4년제 대학교 3학년 1학기 진급 예정자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STX 장학재단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은평구에서 2024 온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.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. 오프라인 박람회는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구인기업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최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일자리 경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국 초중고 학교 건축물 4개 동 중 1개 동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이 된 건물로 나타났습니다. 노후된 학교 건축물이 많은 상황인데도 학교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장은 1년에 2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. 하지만 지난해 안전점검을 2회 미만으로 한 유초중교고는 1,244개에 달했습니다. 배달의 민족이 정부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배민 측이 제시한 안은 입점 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책정해 최대 2%대까지 낮추는 방안입니다.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 수수료율인 9.8%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이에 따라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플랫폼 앱 역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.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유혈사태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주요 도시의 거리로 나서 경찰과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 친이스라엘 시위도 벌어지고 미국과 유럽에선 테러와 증오범죄 경계 수위를 높이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한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선 지금까지 4만 1천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현지 보건부는 집계했습니다.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의 김태인, 기술의 백다영, 담당의 배윤이었습니다.